출애굽기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두 번째 곧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8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너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전하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미리 그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 보면은 개구리 재앙이 우리 화면 넘겨주세요. 예, 더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첫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뜻을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구리 재앙은 그저 우연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예요. 두 번째 의도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예고는 경고예요. 그렇죠? 미리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경고를 하시겠어요?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비록 죄 많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일종의 은혜의 배려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돔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세요. 왜요? 그들을 회개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니느웨 그 요나 선지자 때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죠. 미리 보내세요. 알려주세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니느웨는 반응이 전혀 달랐죠. 소돔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돔 주민들과 심지어 그 롯의 사위들조차도 그 장인이 미쳤다 생각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성경에 보면 소나기처럼 부으셔서 재앙 가운데 그 성을 다 멸하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결과는 결국 재앙 가운데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니느웨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 주민들은 요나 선지자가 이제 곧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죠. 왕과 백성들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굵은 배옷을 입고 입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뉘우칩니다. 이방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시리아, 이 포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에요. 그런 포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둘렀던 그 폭력에 대해서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세요. 그 초록 그 이게 지금 하늘색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거룩하고 높으신 뜻을 돌이키세요. 왜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합니까? 내리지 않으세요. 내리지 않으세요. 근데 노란 부분을 보세요. 어떤 것이 그, 뭘 보셨는가?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되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선포된 복음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들을 돌이켜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다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말과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까지도 내리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고귀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세요.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첫 번째 큰 의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활동을 지금도 하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활동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가는 좀 시간을 지나고 나면 선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전지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혹 크고 작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주시는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못 살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소돔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버텨봐야지.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고집 부리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혹 범죄했을지라도 니느웨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의도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왜 옮기셨겠어요?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 하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도 복되고 이 세상이 복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곧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이토록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너희가 그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은혜 아래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의식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두 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렇죠? 개구리 재앙. 그럼 왜 하필 또 개구리일까요? 그죠?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 개구리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개구리는 이 이집트가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이 나일강에 아주 많이 서식한다 그래요. 특히 나일강이 끝나는 늪지대가 있다는데 이 늪지대 그리고 주변의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아주 많이 서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개구리는 흔한 또 많은 그런 거죠. 그런데 특히 이 나일강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때가 대략 12월경부터라는데 이 나일강 물이 빠지면 나일강변에 이 비옥한 땅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지니까. 그러면 그때 개구리들이 막 땅 위로 막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했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땅은 뭡니까? 비옥한 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비옥한 땅이 드러날 때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개구리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구나. 아, 저 개구리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까 우리에게 다산에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런 복을 낳게 해주는구나. 이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냐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거예요.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이제 헥트라고 하는 여신이래요. 헥카라고도 부르고 헥트라고도 부른다는데 머리를 가만히 보세요. 무슨 모양이죠? 개구리 모양이에요. 개구리 모양. 그러니까 이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에요. 이렇게 개구리 여신인 거예요. 왜요? 그럼 이 헥트는 무슨 신이겠어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겠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 바로 이 개구리 여신. 그러니까 이 나일 그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여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개구리 여신 헥트가 큰음의 부인이래요. 큰음이 누구였냐면 제가 첫 번째 피로 변한 강에서 큰음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에요.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의 수호신이 큰음 신인데 남편이고 그 부인 신이 이 헥트인 거예요. 신도 부인이 있어요. 아무튼 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나일강의 수호신에다가 그 나일강의 많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헥트 이 신을 지금 애굽 사람들은 섬겼단 말이죠.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죠. 그걸 치시는 거예요. 특히 이 개구리 재앙이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가 옛적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 그 민족이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했죠. 그잖아요. 풍요의 그 나일강의 생명의 그 강에 죽음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 삼파 이게 다산의 신이 누구예요? 다산의 신 여신 이게 헥트잖아요. 개구리 신이잖아요. 이 다산의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산모를 돕는 신이 이 헥트 여신인데 근데 그 헥트 여신이 아이를 낳는 걸 돕는 걸 하는데 정작 어떤 일을 해요? 그 삼파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러니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헥트 여신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 뭘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크고 작은 일들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죽인단 말이죠. 이 창세기 1장 28장의 이 명령을 창조 명령이라고 그래요. 창조 때 주신 명령이라고 그래서. 이 창조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이 창조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요 복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목적으로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자신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은 뭐라고요? 그걸 정면으로 역행한단 말이죠. 다산의 신, 산파를 돕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역행하고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는요 온갖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그렇다면 무슨 죄를 말할 게 있고 무슨 천국과 지옥을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개구리 재앙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걸 간절히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도 없고 마음의 고통도 없고 사람 사이에 불화도 없고 전쟁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결핍과 그런 것에서 살지 않고 잘 사는 걸 얼마나 원합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이 내신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나 사실 하나님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겨냥해서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회복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심과 열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 진리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식으로 그 개구리 재앙을 드러내시는가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일단 먼저 뭐라 그래요? 개구리들이 득실거릴 거래요. 그죠?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서 풍요와 다산이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득실거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너의 궁궐. 이게 너는 누구죠, 여기서? 바로예요,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이제 그 바로에게 그 일을 행하는데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너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세요. 너의 궁궐, 너의 침실,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 너의 화덕, 너의 반죽하는 그릇, 너, 너의 백성, 너의 모든 신하의 몸. 거기에 개구리 득실거릴 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와서 뛰어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도 보면은 너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말이.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우, 막 그냥 막 몸서리 쳐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경험하죠. 뒤에 보면은 바로가 경험해. 얼마나 그게 그냥 넌더리가 났는지 가짜로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온통 개구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도 개구리 앉다가 미끄러지겠죠.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러면 또 밟고 미끄러지겠죠. 그게 화덕에 있죠. 반죽 그릇에 있죠. 그냥 침실에도 있죠. 온통 개구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밟아서 미끄러지면은 그걸 또 넘어졌으니 또 이게 그냥 개구리 그냥 천지가 되겠죠. 거기에 또 그 썩어서 냄새 난다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방천지 징그럽게 이 개구리 떼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강의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게 실상은 뭐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니라 뭐예요? 골칫거린 거예요. 혐오거린 거예요. 저주거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와 다산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 그게 얼마나 너희에게 골칫거리고 저주거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너에게 하면서 그렇게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것을 지금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신을 그 핵트신 그 개구리 신을 경멸하도록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이 실상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바로와 애굽이라는 세상, 이 헥트라는 그릇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다가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급기야는 영원한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 그러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2절, 3절에서는 너 하면서 그냥 넌더리나게 그렇게 혐오감 느끼게 하시는데 1절에서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 깨뜨리고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진정 잘 사는 인생, 그리고 진정 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시켜 준 다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은요.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은화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엎었다. 지금 이 5절 6절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전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달받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론에게 그냥 말씀하셔서 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걸 아론에게 전달하고 또 아론은 받은 말씀대로 또 이렇게 실행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역시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난 못하겠습니다.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도 못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동역자로 돕는 역할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장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전달하고 아론은 그 일을 바로 앞에서 실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많이 하신다고요?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에 내가 모세와 아론처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실행하는 자로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아유 나 좀 쉬게 해주 왜 자꾸 뭘 시켜가지고 피곤하게 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건실하게 또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시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디모데서에서 말하잖아요. 왜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직분 받으면 사람들이 높여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방식에 내가 그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올림픽 성화 봉송하는 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죠. 그래서 특히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항존 직원이라 그래요. 그렇죠? 항존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항상 있어야 하는 직원이에요. 그게 뭡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를 또 임시 직원으로 그렇게 이제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항존직은 내가 한 번 직분자가 되면 영원토록 직분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직임을 감당하다가 목사의 직을 사임하거나 또 사면할 수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사회에서도 영원토록 목사?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라고 사회에서도 영원토록 안수집사?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항존직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각 직분을 따라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요.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 정치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는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죠. 그러면은 급이 있습니까? 무엇은 높고 무엇은 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다르지 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역할이 다른 그런 직분이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각기 다른 직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고유한 직분이고 모두가 동등한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직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직원입니까?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르치는 직원이 목사예요. 그럼 장로는 어떤 직원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치리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장로예요. 그럼 안수집사는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직원이 안수집사예요. 그럼 권사는요?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권사라는 직분도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직원이 권사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따라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실행하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주된 역할이 설교하는 일에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장로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살피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는 구제와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권사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개혁개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각각 은사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어요. 그 자신의 맡은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